자신감이야. 일단 여자 대표는 아, 예, 끝났네. 끝났어. 끝난 거 아니야, 이 노래가. 여자들 편은 완전. 이 노래 진짜 힘든데, 이거. 아, 진짜요? 그래서 침 빛나면 끝난 거 아니죠? 뒤에 가면 숨이 딸려요, 막. 난 취했는지도 몰라. 실수인지도 몰라.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. 불안해할지도 몰라.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.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숨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.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. 이젠 고백할게.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. 이렇게 널 사랑해.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. 일어